넌 지금 무슨 생각해? 나는 너를 생각해. 내 세상은 온통 너로 가득해. 기억나 이맘때 설레던 너와 나 baby 유난히도 반짝이던 하얀 계절이 저 닫힌 창을 넘어 불어와 하루 종일 널 그리며 똑같은 자리 기다리는 내 맘을 알까 눈이 올 것 같은데 밖을 봐 어느새 너무 늦으면 안 돼 It's okay 우리가 만나는 길이 엇갈리지 않게 Now all I do is wait 주위만이 타는 너 감긴 익숙하단 너 있잖아 그게 내 소원 중 하나야 baby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널 조심스레 꺼내보다가 견딜만해 사진 속 그리운 얼굴이 나를 보며 웃어주니 All I do is wait.